적게 봐도 티를 내긴지라도 그러기엔 넌 너무 완벽해. 나뿐이란 그 말에 난 녹아내려도 불안한 내 맘에 늘 부족해. 내 눈엔 그대는 너무 예쁠 뿐이죠. 혼자 보기엔 아까울 만큼 불안한 생각은 더 하지 말아줘요. 그러기엔 너무 완벽해. I'm dreaming, dream of you. 매일 너를 꿈꾸죠. 햇살이 가득한 아침을 함께하기. Every day, just two of us. 내 품에 안긴 채 잠든 널 보고 싶어요. 잠에 섞인 얼굴도 술에 취한 모습도 그저 내겐 난 너무 완벽해. 사랑한단 그 말은 수백 번 들어도 채워지지 않아 좀 부족해. I'm dreaming, dream of you. 매일 너를 꿈꾸죠. 햇살이 가득한 아침을 함께하기. Every day, just two of us. 내 품에 안긴 채 잠든 널 보고 싶어요. 아픈 말로 상처 주지 않기. 언제나 솔직하게 얘기하기. 가끔은 실망스런 모습을 보일 때도 가만히 안아주기. I love you, you love me. 매일같이 만나도 헤어질 때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. Every day, just two of us. 내 품에 안긴 채 잠든 널 보고 싶어요. 너만 있으면 완벽해.